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FM 영화음악이 들려드리는 마음이 맑아진 시, 그 네 번째 시, 백학기 시의 슬픔과 함께 다인영의 테마 들어갔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일동에서 친구 하나를 잃었다고 너무 슬퍼하시는 허윤아 학생, 어떠셨어요? 잘 들으셨습니까? FM 영화음악 여름 특집. 오늘부터 엿새 동안 영화 속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괴로운 사태가 다가옴을 얘기할 때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일어나는 아주 불쾌한 정서적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느끼면 시간땀이 흐르고 안면이 청백해지고 심장 고동이 증진되고 침분비가 정지되고 눈동자가 확대되고 또 기모 현상, 그러니까 몸에 털이 일어서옵니다. 여기서 이것이란 바로 공포지요. 공포.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화 속에서 공포를 주는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한여름 밤이 좀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잠시 뒤에 띄워드립니다.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사랑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눈등대.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눈등대.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남의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우린 왜 사랑을 하게 됐죠? 볼리그림이 전하는 영화음악.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장난스럽단 운명보다 더 긴 여운. 홀리그램이 전하는 음악 장식장.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홀리그램.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속. 비너스, 슬링컨 브루.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납니다. 비너스, 슬링컨 브루.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터정 한국 여자 김명희. 김영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눈등대.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영희가 쓴 미넨의 노란 눈등대.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비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더욱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에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 회복, 기미 두근김, 비타민C 레모나. 가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가 지금 그런 거야. 전남대야 레몬. 정말 상큼하네. 김한길 스물아홉의 일기. 눈 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이렇게 슬픈 아름다운 고백은 없었다. 통곡과 열광을 잊어버린 젊은 당신을 위한 낮은 목소리. 눈 뜨면 없어라. 김한길의 글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낸. 놀래라. 너 국어 시험 보다 왜 갑자기 사전을 찾니? 모르는 낱말이 많아서. 우선순위, 한자, 한자어 몰라? 국어의 반은 한자어잖아. 한자어는 국어 시험의 중요한 순서를 외우는 거야. 똑같이 한 시간 공부해도 점수가 다릅니다. 우선순위 한자 한자어. 도서출판 비전. 극해 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합니다. 과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장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작. 한국판 국무벌레들의 이야기. 과학원 아이. 도서출판 김영사. 또 늦으신가? 오늘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맥주! 오늘 인정한 거 봐라. 미안. 미안? 저 이거 카페리시. 이제 또 마음 약해지네. 마시는 그 자리가 곧 카페. 맥스의 카페리시 레지라. 샀다. 살아있는 나를 느낀다. 나의 노래, 나의 펩시. 강한 힘이 전해온다. 최대 출력 96마리, 100센트 성능. 고속 주행도 편안하다. 중형차급 엑센트 현가장치. 앞선 기술, 앞선 성능을 추구한다. 엑센트 현대자동차. 영화 양들의 침묵 중에서 사람 살가죽을 벗기는 범인과 주인공 클라리스의 대결 장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날레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아직 멀었다. 아직 땀이 가실 생각도 안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영화 속의 공포 장면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하다 못해서 심장까지 떨린다, 무섭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예 라디오를 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건강에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장면, 그런 장면, 특히 공포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대상은 정신 이상자입니다. 이런 정신 이상자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다 주는데요. 그래서 정신 이상자 영화 두 편 준비했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 그 중에서 우선 사이코의 아주 유명한 샤워 장면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정신 이상자 앤서니 포킨스가 자신의 모텔에 숙박한 자니트 리가 샤워할 때 그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살해하는 그 끔찍한 장면입니다. 들어보시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사이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샤워 장면 그리고 이어서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체온을 1, 2도 더 낮추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인데요. 샤이닝 중에서 정신 이상이 되어버린 주인공 소설가제 잭 니콜슨이 아내인 웬디가 숨은 욕실 문을 도끼로 부수고 그 부순 틈새로 손을 들이밀다가 아내 웬디가 그 손목을 칼로 베는 장면입니다. 이 샤이닝에서 가장 공포를 유발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 한번 들어보죠. Then I'll huff, and I'll puff, and I'll blow your house in. Here's Johnny! Shining의 메인 타이틀까지 들으셨습니다. 정신 이상자를 다룬 영화 사이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Shining을 들려드렸는데요. 이런 공포들 외에도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도 정말 결코 간과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살인이 합법적으로 허가받는 그런 전쟁 상황, 이 전쟁 상황에서는 병사들이 가는 곳, 그곳 모두가 내가 살해당할 수 있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아주 극심한 공포를 안겨다 주지 않나 싶은데요. 먼저 지옥의 묵시록에서 윌라드, 마틴 신이 어둠 속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장면 보내드립니다.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미군들이 이미 습격을 당해서 그 미군의 배가 아주 폐허가 되는 장면을 보고서는 언제 어디서 자신도 공격받을지 몰라서 공포에 질려 있는 그 병사들의 모습. 이 장면과 이어서 바그너의 발길에 띄워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영화 풀메탈 자켓에서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서 병사가 쓰러지고 또 그 병사를 구하러 간 병사가 또 쓰러지고 그 앞에서 모든 부대원들이 공포에 질리는 그 장면입니다. 이어드리시겠습니다. Hey, cease fire! Nobody!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풀메탈 자켓 중에서 롤링스톤스의 곡 페인티드 블랙 들으셨습니다. 자, 공포를 유발시키는 장면 중에서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 가정을 타인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영화 속에서 참 좀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영화들도 꽤 많고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든지 퍼시픽 하이츠, 케이프 피어, 무단 침입, 뭐 손을 꼽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위험한 정사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글렌 클로즈가 마이클 더글라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자 그의 집에 침입해서 애완용 토끼를 뜨거운 물로 삶고 마지막에는 부인이 목욕하고 있는 욕탕에 침입해 들어가서 부인 에너지의 옷을 칼로 긁습니다. 이때 욕탕에서 넘친 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마이클 더글라스가 2층으로 뛰어올라가서 한바탕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이죠. 그 장면 들어보시죠. You're playing happy family. But you... I wouldn't understand that because you're so selfish. Because he told me about you. He told me about you. He was very honest. Hmm. you weren't so stupid, you'd know that. But you're so stupid. You're just so stupid. You're a stupid, selfish bitch. Stupid, selfish. 위험한 정사에 삽입된 어떤 개인 날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더 무서운 장면은 그 뒤에 나오죠. 그 마이클 더글라스가 욕탕 안으로 글렌 클로스를 완전히 집어넣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순간 욕탕 우물 속에서 튀쳐나오죠.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와서 다시 반격하는 그 장면이 정말 섬뜩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자, 공포 영화 호러 무비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선과 악의 대결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두 편의 선과 악의 대결을 다룬 영화 띄워드립니다. 엑소시스트의 마지막 장면. 선의 편인 신부 막스 본 시도우와 악의 시인 소녀 린다 블레어의 대결 장면. 2층 골방에서의 그 대결 장면에 이어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의 맨 마지막 장면. 역시 드라큘라와 반 헬싱 교수 일행의 대결 장면이죠. 이어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엑소시스트와 드라큘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엑소시스트에서는 튜블라 벨스라는 테마 들으셨고요. 이어서 드라큘라 중에서 애니 레녹스가 부른 Love Song for a Vampire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체온이 조금 내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영화 속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내일은 음악 영화가 아닌데 영화 속에서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을 다 모아봤습니다. 자, 내일 기대해 주시고요. 끝으로 주스의 테마 듣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